아무것도 아,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.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There is no other reason. 겁이 나, 난 겁이 나. 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 있어서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. 내가 널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어서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. 너 잘하고 있어. 헷갈릴 때면 여태 그렸던 것처럼 그냥 go. 너답게 해. 너는 너를 알아.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해. 좌절 한두 번 이젠 시시해.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. 천국 여행 간다면 어서 싹 carry on.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.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사진 봐. 넌 동생들의 거울이자 가족들의 별. 네가 잠을 주면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. 야 이 X나 티 좀 내지 마. 마음 단단히 먹어.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. 눈물을 흘리냐 산 X나 멋있다.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붙 아직 몰라. 그냥 겁나서 겁이 나서 그래.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아직 잘 몰라 There is no other reason. 겁이 나, 난 겁이 나, yeah. Yeah. 이 버릇처럼 말했어 언제나 나는 나를 믿어. 상대를 없다면 번에 너 미워진 맘 밀어. 계속된 싸움에 이성을 잃었었나 봐. 내가 날 죽여서 엄마도 내 눈치를 봐. 내 중에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어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.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. 어른이 되게 난 어리고 여려.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 짓만 하게 너무 바쁘 다른 거 이제 알았어. 넌 늦었나 봐. 늦었나 무식하게 채찍질만 하게 아버지 가는 상처가 너무 많아.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걸 그냥 겁나서 그 겁이 나서 그래.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로 핀 걸 There is no other reason. 겁이 나, 난 겁이 나, yeah. 자꾸 겁이 나. 모든 게 감사해. 내 종교를 떠나서 6년 전부터 이 꼬맹이를 이용하려 했던 나도 대표님들조차 나 구원해준 지금 회사사도 이 무대를 내어줄 수만의 참가자도 남자의 삶을 알려준 하늘의 계신 그나마도 가족 내 어깨들과 형제 같은 멤버들도 딱 오는 가슴과 위로를 받고 날 붙어 겁쟁 이제 안 있었으겠지. 나도 I love you. 아무도 나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렸을 걸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. Yeah.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로 핀 걸 There is no other reason. 겁이 나, 난 겁이 나, yeah.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보는 걸 Can you see me now?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. Anybody save me from this fear? Yeah. 억지로 말하기 싫었을 때 Can you hear me now? Ooh, oh. 난 겁이 나, 난 겁이 나.